멀리 찾아서 휘돌아가면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. 물 설고 낯설은 어느 하늘 아래 빈 배로 나서 있구나. 어머님 봄속 같은 그